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화살품에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인은 주소와 성명이 적혀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 인을 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재미있게 계시록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이 말씀 보시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사람 위에 정확한 이마에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겠다. 참 예레시는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이마에 찍힌 인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각이, 그분의 성호가 아버지의 품성이, 아버지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물이다 뜻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물이다. 또요,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갈 살 주소지가 기록된다. 모든 세상의 만물의 화사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인이 있다. 말하면은 그 화사품을 준 그분의 이름과 주소지, 하늘에서 온 선물, 주소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이마에 인이 기록되어지는데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늘의 도성 이름이 기록되어지겠다. 우리가 가서 살 주소지가 기록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어떤 이름? 새 이름.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생애의 경험이 내 경험으로 경험되었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 예수의 품성을 닮았다. 정리하면 아버지 소유물로서 하늘에 갈 시민의 주소가 기록되어지면서 그의 특성은 예수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의 내용들입니다. 이 인을 하나님께 이마에 우리에게 치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자 제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우선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뭔가? 인이 처진다는 것이 뭔가?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성령께서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인쳤느니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예수의 품성을 우리 마음에 인을 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인을 받은 대로 성령께 순종하면 그 인이 더 깊이 콕 찍혀요. 우리 도장을 찍을 때 옛날 노예 도장을 불도장을 찍을 때 깍 눌려서 지그시 눌립니까? 거듭날 때 우리 마음 인이 찍히는데 그 찍힌 인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면 계속 깊이 찍혀요. 더 깊이 찍혀요. 이 말의 의미는요. 내 품성 가운데 습관처럼 자꾸 그분의 품성이 형성되어서 가는 경험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상처로 말하면요. 완전히 아물어져서 이제 안 아파지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지은 죄들을 점점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이걸 예언하시는 하늘에 가서 살 적합한 품성을 길러주는 경우입니다. 엊그제 배우셨죠? 보좌 앞에 흠 없이 서게 만들어주는 학교입니다. 학교.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을 적합한 사람으로 꼴려주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인치는 경험은 과정이에요. 과정. 연속되는 과정이요. 우리 매일매일 인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품성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영혼 속으로 가져와서 인을 자꾸 쳐요. 내 말씨, 내 성격, 내 언어, 내 표정, 내 행동을 자꾸 그분의 품성으로 자꾸 인을 쳐요. 가만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인친다. 그것은 뭔가? 이 인체는 과정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끝났다. 쉽게 말하면 끝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탁 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점점 예수의 품성으로 자라서 그분의 품성으로 화한 사람들을 인치는 일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딱 도장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계시록의 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해야 합니까? 아까 보았잖아요.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환난 날에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착각이다. 속았다. 지금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뭡니까? 지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건물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돼요. 트여지기 쉬운 죄와 육신의 정욕을 이기셔야 돼요. 지금 이 경험을 하여서 내 영혼의 성질이 깎여지고 단장되어져야 너 준비 성령으로 그분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침은 정리하면요 과정입니까? 예. 거듭나듯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계속 발전되어집니까? 그래서 마지막 추수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한 그 인은 이 일이 뭐했다? 완성되었다. 이제 표조하는 거예요. 확실히 내 것이 되었다. 그 전에 뭐 한다고요? 조사, 심판. 정말 되었는가? 조사하는 거예요. 명료합니까? 진리가? 분명하죠?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이 뭔가? 이마에 처진다는 살아계신 인이란 무엇인가? 영감의 말씀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읽기 전에 에스겔 9장 4절에 관한 현대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예루살렘 성읍은 1차적으로 재림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바라보며 정죄 비난하고 떠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개혁교회처럼 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인을 받을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 그들의 이마에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 표식을 찍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 표식을 하라, 십자 표식.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에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출애굽 때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양을 잡고 문을 닫고 해가 어두워져 가는데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들이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까? 십자 표시입니다. 십자 표시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의 공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었다는 것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인이란 무엇인가? 천사들은 읽을 수 있지만 읽을 수 있대요. 지나가는데 이마에 십자 표시가 딱 있네요. 통과. 근데 패스. 그게 패스입니다. 패스. 통과요. 뭐가 통과요? 7장이 통과. 7장. 애굽에서는 열째 장이 통과되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죽음이 통과되었습니까? 7장이 넘어가면 넘어가요. 원자탄이 터져도요. 인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됩니다. 불이 그들을 사로지 못할 거예요. 영화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 재림 때요. 땅이 물로 불로 출렁거릴 거예요. 불로. 땅에 불이 터지고 하늘에 불이 와서 만나서 지구가 황폐하게 될 거예요. 노아 때처럼 물이 출렁거린 것처럼 그때 성도들은 보호를 받을 거예요. 그 비결은요. 이마에 인을 받아야 합니다. 너 준비를 받아야 합니다. 보세요. 천사들을 읽을 수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인, 무슨 표라고요?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인데 총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들에게서 갈바리 십자가의 표식을 보았다. 아, 하나님 인이 뭐라고요? 우리 안식일 인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좀 깊이 이해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가 인을 받지 못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만 인을 받지 못합니다.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만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계시록 7장 2절에 관한 예레미야의 말씀 보니까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어떤 설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졌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였다. 자, 하나님의 의는 왜 안식일이 의인가? 의인의 아까 보았으면 주소, 성명, 직함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의 계명에? 맞아요. 그 말의 의미는요, 안식일은 그 계명을 주신 분의 주소지, 그분의 존재, 통치 영역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왜 인이 되는가? 창조주께서 주신 그 계명을,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이 그들에게 지켜져 있는 사인, 외적 표식이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인이 처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7일 안식일을 주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을 통해서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이 그들에게 지켜짐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름이 이마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창조주의 성함이, 그분의 풍성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주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대. 맞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런 경험이 없는 가운데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 하지만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제7일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개신교인들 구원이 있습니다. 왜요? 그도 이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계명상 지적으로 제7일 안식일에 관한 진리는 못 받았지만 양심적으로 받은 밑으로 살았고 결국 그들의 품성이 하늘의 품성으로 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를 못 받습니다. 이해되셨죠? 뭔 뜻인지.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안식일을 지켜줘야 돼요. 그럴 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인을 받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에다 피를 가지고 표시를 하였다. 그와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표를 갖게 될 것이다. 천사들만 읽을 수가 있대요. 참 신비한 얘기인데 이마에 쳐진대요. 다른 말로 아까 스데반의 얼굴에 이를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아, 그 표가 찍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지만 노지미를 받고 이런 미의 경험에서 노지미를 받고 인을 받으면요, 우리 서로가 서로 얼굴에서 인을 볼 거예요. 13만 4천이 뭐 한다고 서로요? 알아본다. 하나님 인이 있잖아요, 서로. 사인이 있잖아요. 영광이 반사되어 영광이요. 산상수훈 말씀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자의 인에 처질 때인데, 계명을 지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징표로 안식일이 지켜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능력의 표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사인입니다. 능력의 표입니다. 복음의 약속입니다. 전체적 파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율법과 그들은 조화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전체적인 파멸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의 집에 문에다 한 표를 주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마다 각각 어떤 표식이 주어질 것이다. 아, 이 표가 우리 이마에 지금 찍히려고 합니다. 찍기 전에 뭘 받아야 합니까? 조사 심판을 받습니다. 조사 심판 받기 전에 먼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한 흔들림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서 입맞지 못할 특성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흔들리셔요. 시험과 환란을 허락하셔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시험이 올 때 이상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 이 불시련이 너의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금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죠. 시련 감사하시고 고난 감사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또 보십시오. 그럼 누가 이를 받을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주님의 소유물이다. 각 개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을 위해서 시험 중에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대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매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 모든 것을 그분께 내려놓았는가? 나한테 있는 돈, 건강, 재물,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우린 청지기요, 청지기. 각각 맡은 청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남을 하도록 바라지, 내가 하시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그들의 마음에 뭐로? 분깃. 좀 더 쉬운 표현을 드리면, 큰 값진 보물로 주를 품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있나요? 귀한 어떤 것이 있나요? 참이 가사처럼. 그래서 유일무이한 사랑의 애정의 첫째 대상으로, 헌신의 대상으로, 온 마음의 사랑의 애정의 대상으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 그분의 제자인가? 드노의 계단, 제자의 증거라는 제목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애정이,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누구를 말하기 좋아하는가? 저도 예를 쓴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성우 형제하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금방 한 시간 만에 지나버렸습니다. 목욕탕에서 막 제가 성경을 풀어주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 쳐다봐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요, 성우가.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을 풀어줘서요. 그래서 목욕한 금방 한 시간 만에 지나버려가지고 너무 짧았습니다, 한 시간 만에. 옆에 사람이 샤워하다가 자꾸 쳐다봐요, 땀내다가. 성경 얘기 막 제가 했어요. 할 얘기 있던가요, 다른 얘기요? 우리 대화가 하늘에 머물고, 진리에 머물고, 생각에 머물고,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깃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에게 표가 찍힐 것인데 하나님의 인이 찍힐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받쳐져야 돼요. 맞나요? 시간이 그분께 드려져야 돼요. 말씀 앞에, 예언이신 앞에. 얼마나 주옥 같은 제가 정말 요즘 제가 참 막 마음이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제가 그렇게 예언신을 많이 봤는데 본 벌써 또 새롭고 또 안 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구석에서 내가 새로 샀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부지런히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봐야 또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분을 최고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들만 그분이 다스릴 것이고 다스림 받는 사람만 표가 찍힐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습관처럼 참여하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바치고 싶어도 마음이 안 바쳐집니다. 진리가 마음에 그하면 진리가 내 마음을 붙들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확신하십시오. 아멘!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금방짓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조용히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나 구원 확신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매 순간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구원이. 맞습니까?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넘어져 버립니다.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은 나 구원 받았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주님과 실제적인 3연기를 매 순간 유지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합니다.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 말의 의미에서요. 이 부모님 말씀 다시 보시면 이마야 이니 찍힐 때까지는 나 이제 구원받았어 말하지 말래요. 불신과 의심 가운데 쓰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알아요. 알지만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습니다. 나 거듭났어, 나 만났어, 그러면 쉽게 하지 않아요.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바울처럼 내가 되었다함도 아니요 다 잃었다함도 아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온전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만다고요?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 복종하느라. 그게 바울의 경험 아니었습니까? 다 되었다는 지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 간증 들어보면요 불신이 별로 안 달라졌는데요. 또 넘어지고 자빠졌는데요. 이제 시작한 경험을 다인 것처럼 막 소개하고 다녀요. 시작이 시작. 이제 막 시작한 거 시작한 거.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인을 받는 것과 잘 알아야 돼요. 자, 누구에게 인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인을 받을 것인가? 만약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진리가 마하지 않으면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타고난 품성의 특질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자아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의 생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인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이렇게 물으신답니다. 학문과 웅변과 명령과 통솔과 관례의 재능을 가졌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야, 너 학위 잘 받았네. 야, 뛰어난 재능이 있네. 그 안 묻습니다. 야, 관리 능력 탁월하네. 조직 정말 잘 이끌었네. 안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신답니다. 그대가 물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것이다. 너는 나의 품성을 대표했는가? 너는 나의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겸손히 행하였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전이 단정치 못하고 불결한 어떤 습관으로 더럽혀서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궁정에 있을 자리가 없는데 주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쓰시고 크고 선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 지울 수 없는 신의 성품의 특성들을 세상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인을 받을 사람들은 완전히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 구별. 구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이 진리대로 순종되어져야 돼요. 진리대로. 어제 우리 승호 형제가 그랬습니다. 야, 원장님 다니엘이 정말 특별하네요. 왜요? 절제하려고 목숨을 내놓잖아요. 뭐 하려고요? 절제하려고 목숨을 내놓잖아요. 예수님 말하기를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 다니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까다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는 유년시대 읽어보셨죠? 예수의 형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까다롭네. 까다롭네. 그들처럼 안 먹잖아요. 고기도 안 먹고 부장어미도 안 먹고 가시도 안 하고 과식도 안 하고 정한 시간에 정한 음식을 달라요. 이를 받을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이는 살아계신 이를 받은 사람만 하늘 도성의 문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통행증이다. 이니 뭐라고요? 통행증이다. 한 두 말씀만 더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고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을 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일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지킬 것이다. 밀랍 위에 도장의 각인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갖고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참 많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천주교회는 엄청 봉사 많이 하죠. 근데 그 개개인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을. 천주교의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지금 교황이 천사 같아요. 청빈, 겸손, 금소. 아시죠? 요번 교황이요. 뭐, 버스 타고 다닌다 그래요? 출근을? 버스 타고 다녀요. 자가용도 안 타고 다녀요. 교황 방탄차가 얼마짜리랍니까? 한 4억 얼마 된다 그러더라. 언뜻 들으니까. 그걸 안 타고 요번에 뭐 했나요? 고아 가부를 돌보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 흠이 없이 보이지만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 갈 품성은 사람의 표준과 틀립니다. 하늘에 갈 품성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나타나는 품성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양심대로 아무리 살아본들 그것 자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고로 하나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운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구원이 없는가 있을 수 있죠. 왜 있는가를 설명드립니다. 왜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떠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서 양심대로 살아서 하늘에 간다면 예수는 필요 없죠. 그 양심대로 살면 하늘에 가잖아요. 구조가 뭐가 필요했나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말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에 실상 말씀 보시면 이방인 가운데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런가?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양심이 남아있어요.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이론적으로 성령 단어 몰랐고 구약 성경 못 배웠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그 양심의 법에 양심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원래 지금 들어보자 있지만 그 따라서 성령 인간은 모르지만 외부에 자꾸 그 양심이 역사하는 그것에 의존해 살았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선한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율법주의고 예수님 필요 없죠. 그것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양심에 증거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말씀을 하기로 하고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일에 대한 말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사건, 하늘에서 펼쳐지는 사건,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유쾌하게 되는 늦은 비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경험, 인침의 경험이 우리 앞에 너무나 명료하게 확실하게 오해할 필요가 없는 은으로 표현으로 말씀해 주었지만 오늘 우리의 행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타 모습들이 얼마나 부조화되어지고 멀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이며 얼마나 기만다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법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지만 공의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지만 그분의 공의는 심판이 베풀어질 때 고치지 못한 결정과 죄가 있으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의 때 인침받은 일에 있어서 우리 어떠한 사람 되어 마땅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의 마음속에 깊은 각성과 회개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교리와 가르침이 아닌 귀를 가려워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닌 예민한 세미한 마음을 찔찔러 쪼개는 곧바른 증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자아가 깨어지고 이기심이 폭발되어지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이기시고 이 교회 모든 회중이 근본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인침받는 경험의 준비가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